너무 아름답던 날 With you I got a special day for you 너와 나의 special party with you 내게 속삭여줘 Just wanna 다른 건 상관없어 너와 나 둘이면 돼 기약하니 우리 둘이 만난 이곳에서 멋진 이벤트를 열어줄게 너와 나 둘이서 yeah. 영원히 함께해 꿈처럼 따뜻한 겨울에 사랑을 속삭일게 내 귓가에 더 가까이 그때와 처음 만난 겨울 여행 겨울 여행 속에서 잠들고 싶어 꿈처럼 아름답던 나 예쁜 니키